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백두와 한라는 내저구.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별보러 가자. 좀 나온 동무여 어서 나오라 어둠을 박차고 어서 나오라 또 계속하여 언제 만나랴. 꿈속에서도 당신을 그려봤어요. 남녘의 하늘가 멀리 애타게 불러봤어요. 오세요.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기쁨도 우리만 알아. 오난 소리 분열 잠겨 부셔버리고 진천만이 손을 잡고 통일 이루자. 진천만이 손을 잡고 통일 이루자. 통일 통일 우리 민족끼리 밝은 태양 아래서 우리 민족끼리. 성철리 강산 내 나라를 온 세상에 빛내어 가자. 이상 놀이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